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. 나는 너를 생각 중. 왜야 내 목 하는 밤 어느 손가락으로 장미 꽃을 피워 향기 조금 감사 오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어 밤샘 작업으로 업데이트 흥미로운 이 작품의 지향이 That's me oh. 어쩜 미관계의 클라이맥스 이 막으로 넘어갈게 지금이 그 타이밍 같은 마음인 걸 알아 Real la la la 나를 고르지 마라 Reply la la la 조금 장난 사랑인 것 같아 백만 송이 장미 꽃을 나랑